Tomorrow, tomorrow, oh, I love you. Tomorrow, tomorrow. Oh, 까만 밤 하늘에 더 불타던 입맞춤 당신과 나의 밤, oh, 뜨거웠던 춤 baby 술에 난 또 비틀 oh, oh, let it go, let it 술잔이었는지 내가 술잔인지 붉은 태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머뭇거렸던 저 파란 하늘을 보며 같이 따가요 내가 매우 갈게요 꼭 다시 만나요 연락 주세요 파란 하늘에 어색한 너와 나 Blue Sky. Oh, hello, Mr. Blue.